이제는 highlight. One way, my way. 내 길은 앞으로 our way. Dance with me. 우리가 지키는 순간이 party. Energy. 분위기 올려봐 모두 we got it. Up the net, no, then MVP. 한층 더 위로 VIP. 전부 내 춤에 eyes on me. Eyes on me. Pump up the tempo. 더 올려봐. 네 어깨 흐른 고민 따윈 drop it all. Your life is simple. 시작해봐. 망설이다 간 재미 없게 game over. Over. 1, 2, 3, 4. 정 가다리 따라 내 느낌대로 go. 정 가다리 따라 just put your hands up. 정 따라리 따라 내 리듬 따라 go.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분위기에 함께 취해 It's okay Okay, okay, oh 기분이 두 배로 좋아 Oh, 라그마 무대로 Best kiss, 기타 씨 미끄러져 도어긴 트램플린 아잖아 난 I like the simple 시작해봐 망설이다간 재미없게 Game over, over 2, 3, 4 Jump, 따라리 따라 내 느낌대로 go Jump, 따라리 따라 Just put your hands up Jump, 따라리 따라 내 리듬 따라 go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나를 따라 위로 날아 재밌잖아 우리 never coming down 언어는 지우출이 금지 끝에 서물지 우리 동지 아무나 먹혀 기리기리 Run away 메리메리 도망쳐 겁나는